찰랑바람에 내 마음을 날아 예쁜 꽃을 피우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. 여름 무동여름 언덕에 올라 노래 불러보며 님은 찾아와 내 마음속에 죽을 죽었네. 가을 낙엽 지던 가을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네. 별 별만큼이나 나를 스쳐가 잊혀지 말고 겨울 하얀 눈 속에 소리도 없이 땅에 내려오면 세상 모든 세상은 고운 마음처럼 하얀 빛깔로 아,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꽃이 피는 봄이 다시 오면 아, 나는 꽃을 피우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여름 가을 겨울 가고 꽃이 피는 봄이 다시 오면 아, 나는 꽃을 피우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세월 그것은 봐라 한 번 가면 다시 오질 않아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없네. 아,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꽃이 피고 봄이 다시 오면 아, 나는 꽃을 피우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마음속에 아름다운